was a good gang. Was a good gang. Was a good gang. 알람 소리에 눈 뜨고 일어나서 눈치 스트레칭 물 한 잔에 삼키는 혈압약 스트레스를 떼고 사는 게 목표가 된 짓게 되었어 No 스트레스는 좋지만 나 그게 너무 돼 있어 준비하고 났으며 빠진 건 없나 okay. 오늘 녹음할 트랙을 반복 재생하네 okay. 내 바이브는 up and down 창작은 지독해 이 정도로만 하고 그냥 포기해 난 못해 녹음실 부스 안에서 모든 걸 부순 다음에 또 들쑥 날쑥 균형 없이 내가 무슨 말해 뜨거운 부심 하나로 써있지 마이크 앞에 그 증가 때는 살고 죽는 모든 테이크 안에 만들고 싶었던 건 잘 짜여진 풀랭스 기분 좋은 무게감 근데 다급해 시대는 쇼폼 모두 다 타지 급행 필요 조건 난 모르겠어 도통 어쩌지 못한 혼돈 Far beyond the sun 자칭 number one 내 안에 의진 걸 You bet, you bet, you bet, you bet Was a good day Was a good day Was a good day 아침 먹고 출근해서 나머지 일과 훅 가고 밤에 나 집에 가 그리고 또 아침이 게 어제와 하지만 오늘 좀 다른 날 일주일에 한 번만 매 최고 아빠가 되고파 또 매 딸랑 고시아의 어느 날 내도 멋진 아빠가 되는 꿈꿔 랩마고나 몰랐던 시절 이어진 탄생과 고마움의 과거일지 누린 만큼 누린 뒤 미련을 버린 채 에너지는 고갈되기 직전 찾은 반사체 궁금했어 가끔 땡깡 같은 거에 봐 할 일은 있을까 그래야 얘기가 그래서 또 찾아가 이야기 펍을 켜진 극장 한 번 더 이어가 지켜야 그 얘기만 Far beyond the sun 자칭 number one 내 안에 의진 걸 You bet, you bet, you bet, you bet yeah. 집 가기 전 소주 반병에 얼큰한탕 하나 무리하지 마자 12시 전에 다들 파할 준비를 해 우연히 흐르는 내 옛 노래에 내가 이거 어떻게 했었을까 감탄해 새삼 업 신발 내기 대신 영양제 턱 빈번한 밤샘 고발어로 벌날색 꺼 구라지는 내 컨디션 bad down down bad 누군가 여전히 내 추락을 countdown 해낸 삶은 no airbag 중립 기어 놓게 돼 어디로 미끄러질지 모른 채 과적 운행해 거르고 걸러지다 보니 주변 몇 안 남았지 누구에게 죽일 놈이 되게 살진 않았지 나 인생 후반전 이제 걸음마 뛰었지만 뒷짐지고 걷는 욕망과 또 부닥쳐 열정과 안주 그 사이 어딘가에서 쌓인 가처분 소득과 반대로 허름한 척 Was a good day Was a good day. Was a good day.